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같이 오늘도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찬송 27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많은 뉴스를 듣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쁘고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을 때도 참 많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입에 올리기도 참 난처한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즉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합당치 못한 일에 연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제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점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합당치 못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죄악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려 21가지나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말씀하는 것으로도 보아도 됩니다. 오늘 이것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합당치 못한 많은 일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못 취급하는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따라오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없이 나 한 사람이 나 개인이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불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치 않음, 한 사람의 불의함 그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그러한 죄악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경건하지 못하는 것과 또 불의하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두 가지로 그렇게 함축시켜 본다면 경건치 않은 것과 또 불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은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죄를 통칭하는 것이고 또 불의는 인간들에 대한 인간을 향한 인간의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든 죄의 총칙이고 불의는 인간적인 모든 죄의 또 총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으로 가득해서 이러한 죄악이 발생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은 다 버리는 것이 옳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경건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것은 타인과의 그 경쟁함으로 생기는 죄악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죄악들인데 29절에 열거된 것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죄는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입니다. 시기와 분쟁, 그럼 어떻습니까? 혼자로서는 시기할 일이 없죠. 혼자인데 뭐 분쟁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우월감 혹은 자기 만족을 찾고자 할 때 생겨나는 그런 죄악들인 것이죠. 살인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지나쳐서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사악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게 되는 것도 또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사회적인 범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불의한 자가 어찌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이런 범죄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경건하고 또 의를 좇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우월감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의 모습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가지의 이 죄의 목록 중에서 언어로 인해서 해야 하는 그런 범죄들의 모습이 또 묶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언어인 것이 틀림없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또한 가장 쉽고도 무서운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유익하면서도 가장 또 해악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될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또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타인의 인격에 침해를 주는 죄요. 타인의 재산이나 복지, 나아가서 타인의 인격까지 완전히 침해를 끼치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특히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죄악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인간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다 여기면서 정말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의 죄악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황폐해진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미 황폐해진 그런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31절 말씀과 같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진단해주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우매하다는 단어가 뭐 어떻냐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요. 특히 여기 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배약하다.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약, 약속을 배신했다. 약속을 배반했다.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세상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신실한 것이거니와 세상의 약속도 신실해야 마땅한데 배약하고 무정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며 생활할 때도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섭섭하게 해드릴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피폐해진 마음과 생각 때문에, 삶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옥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한 말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이렇게 황폐해진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멀리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하루를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생활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참으로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건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